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잘 알고 있어 이건 나를 벌받게 할 줄 Bitches and cream Sweeter than sweet Chocolate cheeks and chocolate wings But 너의 낙엔 악마일 걸 너의 그 sweet 앞엔 비려비려 Kiss me 아파도 돼 어서 날 조여줘 더 이상 아플 수도 없길 Baby 취해도 돼 이제 널 들으니까 목격해 The risky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춰 가져가 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없어